살기 빡빡한 시대, 취업, 재취업, 창직, 신직업, 이직, 청년 창업 가리지 않고 일자리에 관한 모든 소재를 다루는 팟캐스트 채널 JOB 일자리위원회. 저는 위원장 아나운서 박재입니다. 자, 오늘도 사단법인 한국창업교육협의회 이기현 사무국장님과 함께 창업 교육 뉴스부터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먼저 이 창업 교육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대학들, 청년들 관련해서는 제일 크게 지금 나와 있는 게 도전 K-스타트업 2017이라고 통합본선 진출 심사 결과가 이번 주에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네. 원래 이게 이제 300팀 정도를 이제 봄서부터 뽑아서 연말에 이제 장관상, 뭐 대통령상 이렇게 주는 되게 큰 행사거든요. 네. 그래서 경진대회를 계속 해요. 투자를 해서. 그래서 그 10팀 정도가 통합본선에 진출을 지금 거의 하게 된 것 같고요. 300팀에서 출발해서 각 팀에게는 상금 5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 제작팀이 이제 투입이 돼서 이 10팀에 네. 대해서는 아마 방송으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0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이제 뭐 한양대학교가 1위를 했고요. 네. 네, 그다음에 건국대, 연세대, 충북대학교, 그다음에 5등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그다음에 6등이 전북대학교, 7등이 계명대학교, 8등이 대구대학교, 9등이 경상대학교, 그리고 경남대학교, 이렇게 10팀이 이제 500만 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제 다음 통합본선에 이제 오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아마 11월쯤 전체 발표가 날 거고요. 네. 예, 그래서 9월 3일 일요일 날 KBS에서 이제 본선 심사 도전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동향 설명을 또 드리면 중소기업 벤처부 이제 중소기업청에서 이제 바뀌었죠. 예, 법이 지난달에 바뀌어서 3D 프린터 활성화 소자본 창업 교육, 요즘 3D 관련된 교육들이 많이 곳곳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학들이나 지역의 중소기업청 이죠 중소기업 벤처부 산하에 있는 지방청 교육들이랑 소상공인지원센터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런 쪽에서 교육이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농식품부에서 청년 대상 식품회사 창업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일부터 지원 대상자를 지금 현재 모집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기업 창업에 도전하는 대학생 청년 등이 창업과 관련된 준비 과정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푸드폴리스 창업지원 랩을 만들어서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마련해서 운영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는 농협에서 만든 창조경제지원센터가 있거든요. 농협에서 지원하는 안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6차 산업 관련된 거고요. 최근에 청년들이나 대학생들 중심으로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새로운 뭐 이렇게 스마트 IoT가 융합되는 농업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업교육협의회에서는 9월달 중에 창업교육 포럼 하반기 포럼이 있을 예정이고요. 자세한 내용이 공지가 되면 협의회를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창업교육 소식이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업데이트 됩니다.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뉴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군산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17회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에 참석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질의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여성가족부에서 여성 일자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새로운 여성 일자리 만들기 센터로 경력 단절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 또한 여성 창업을 위해 창업 매니저를 육성해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단절 여성들의 재취업 고충에 대해서는 육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또 보육 및 육아 서비스가 함께 이루어져야 양질의 여성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뉴스와 관련해서 여성 창업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좀 이기현 사무국장님과 대화를 나눠볼 텐데요. 여성 창업 지원 정책, 일단은 뭐 정책적으로는 힘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국가에서 일자리 정책을 할 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청년 일자리고요. 청년 일자리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국가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에 진출하는 연결고리를 마련하느냐, 안 그러면 주저앉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니트족이라고 얘기하죠. 일본 쪽이나 경제학 쪽으로 나온 용어지만 그래서 이제 교육도 포기하고 뭐 구직도 포기하고 단순 노무직으로 이제 그런 청년이 많아질수록 뭐 그 직업의 귀천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제 성장 동력, 미래 성장 동력 측면을 봤을 땐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이나 경력을 쌓는 사람들이 적어진다는 얘기고요. 지금 네. 이제 여성 분야가 또 하나 이제 축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일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이 네.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파트가 이제 뭐 보통 시니어 창업이라고 하는 시니어 일자리들, 그러니까 퇴직하시는 분들의 여러 일자리 정책이 많지만 크게 이제 한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에 주목을 많이 하고 정책을 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여성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중에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어떤 지원 방향. 근데 이제 재취업이 이게 좀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통계를 네. 보면 대부분 첫 번째 직장에서 뭐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근무하면서 그 다음 직장 가면서 연봉이 좀 낮아져요. 그러니까 경력이 한 2, 3년 단절되면 이제 경력에 비해서 어떤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이 여성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만한 전문 직종이나 이제 사회 진출이나 사회하고 연결고리를 마련하려는 정책들을 많이 했죠. 사실은 여성가족부가 탄생하게 된 배경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네. 사회생활 여성의 유리천장이 문제가 된 건 사실 요즘의 일만은 아닙니다. 이걸 깨기 위해서 이런 정부의 정책도 나오는 거겠고요. 그런데 사실 너무 추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의 모호함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느낌도 드는데 사무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뭐 유리천장에 대한 연구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일단 뭐 이제 어떤 직책이나 연봉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언급을 하는데 일단은 창업 정책이 갖는 특성이 있어요. 이제 어쨌든 혼자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연구 배경을 보면 남성하고 여성하고 약간 그 경제학에서 도박적인 성향을 보면 남성이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네. 배팅을 크게 한다든지 상대적으로 손실에 대한 거에 대해서 남자들이 조금 더 덜 느낀다든지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도박과 투기, 투자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성향이 남자가 좀 강하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창업에 대해서 보는 관점도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행동이나 경험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조적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일자리 그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같은 지위에 있는 남성하고 학력적인 부분이나 어떤 전문성에 비해서 떨어지는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직에 대한 어떤 그 유기적인 부분에서 임신이나 육아나 뭐 여러 가지 제한 요건 때문에 이제 생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일자리 정책으로 가서는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모호하다고 여성 입장에서 얘기하셨는데 네. 실제 그럴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여성가족부나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이제 중기벤처부 그러니까 창업이니까 중기벤처부에서 여성 창업 이렇게 지원한다고 해서 효과성이 떨어지는 게 종합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죠. 왜냐하면 나가서 이제 뭐 중기벤처부에서 내가 여성 창업이니까 사무실도 지원받고 뭐 투자금도 지원받았는데 육아 문제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같은 문제를 이제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서 같이 좀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실효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또 부처별로 각자 다 만들다 보면 연계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죠. 네. 그런 의미에서 여성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유리천장? 저는 뭐 유리천장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미국에서조차 아직 제대로 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깨어지려면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먼저 시급하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자, 요즘 사실 뭐 누구나 취업이 어려운 시대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뭐 여성 같은 경우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산 후에 경력 단절의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따로 이런 부분을 좀 메워주는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창업교육협의회에서 혹시 여성을 위한 창업 정책 연구도 진행을 하시나요? 거기까지 진행은 못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대학생 중심의 청년 창업이랑 뭐 일자리 이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는 예, 네.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거나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분과들을 개선하자는 의견은 이사회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예.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사무국장님께서는요, 이 대학교 창업 경진대회 심사 많이 참여를 하셨잖아요. 네. 그 여학생들의 참여나 성과는 요즘 어때요? 그 여학생들이 확실히 성별로 보면 한 7대 3 정도로 한 2, 3 정도가 네. 여성들인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제 팀장이죠.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하는 거는 남성 비율이 좀 많아요. 실제 많고 이제 팀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들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늘긴 했어도 네, 늘긴 했어도 또 아직은 남성이 좀 더 많고요. 아직까지는. 네, 그리고 창업이란 단어 자체를 또 아직은 무겁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현실적으로. 네. 혹시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그런 창업 아이템이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여성 생리대 같은 거 있었잖아요. 네네. 그것도 보는 순간 제가 창업 경진대 때 아이템을 본 적이 있었어요. 어떤 예, 아이템이요? 한 2, 3년 전에 생리컵이라든지 제가 저희 와이프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걸 네. 어떻게 하냐고 얘기해서 제가 이거 발표를 드린 적이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순면 생리대에 대한 네네. 사업을 하겠다는 여학생들도 있었고 이게 창업에 대해서 여성을 따로 떼놓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여성 관련 비즈니스가 존재를 하거든요. 있죠, 그럼 있죠. 남자가 그걸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심사할 때도 남자가 모르잖아요. 그 어떤 실효성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심사위원들은 또 중심이 또 남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 타당성이나 필요성이나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남성 중심의 어떤 사업 아이템들이 선정될 확률이 실제 높은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제 별도로 좀 연구하고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는 당위성은 있어요. 왜냐면 뭐 인류의 절반, 우리나라의 거의 절반은 여성이니까 그만큼의 네. 시장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의 교육도 또 필요한 거죠. 네. 여성이 진출을 안 하면 남성들이 진출하게 되니까. 그래도 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과거보다는 여성들의 참여나 성취도가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일본에서는요 사로네제라는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취미를 살려서 집에서 강좌를 여는 새로운 형태입니다. 이런 것도 창업의 형태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과거에도 있던 이 취미 교실의 새로운 유형이라고 보시나요? 이것도 정부에서 분류를 한다고 하면 이제 네. 저희가 얘기하는 창직에 가까울 수 있고요. 사업자 등록을 안 낸 상태에서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보면 창직이라고 네. 볼 수 있고 본인이 이제 이걸 어떤 이제 수입 매 주체로 보고서 사업자 등록을 내면 1인 창조 기업 정도 해당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창업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창업이 우리가 생각하면 대부분 점포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여성 관련된 창업 분야를 충분히 연구하는 게 그래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맞는 이제 교육도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방향성도 또 필요한 그 이제 인재를 키워내는 방향성이 좀 더 필요하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취미 교실 형태라고 이제 두 가지를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같이 이제 여성에 대해서 이거 창업이냐 그건 네. 맞다라고 볼 수 있고 약간 형태로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취미가 앞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새로운 유형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학 교육의 시스템이 우리 이제 국가의 인재를 육성하는 시스템을 거의 정점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몇십 년간 누적된 지식들을 아주 경험 많은 교수님들이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들이 한 2년에서 4년 동안 이제 가르치는 방식들로 지식을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회의가 좀 있죠. 최근에 이제 일자리하고 이 속도가 안 맞는다. 네. 그러니까 세상이 변해가는 속도하고 그래서 취미가 발전돼서 뭐 매니아라든지 덕후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수입이 증가하는 게 보여요. 뚜렷하게. 그러니까 내가 뭐 전쟁을 좋아한다. 아니면 피규어를 좋아한다. 아니면 꽃꽂이를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전문성이 높아지고 네. 온라인상이나 SNS상에서 뚜렷하게 그 네트워크가 강화가 되고 하면서 경제적 창출 효과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강의 요청이 들어온다거나 빵을 본인이 굽는 제가 네네. 실제로 보는 케이스도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빵을 옛날 같으면 내가 제빵사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고 산업인력공단에 가서 관련된 내용들을 자격증을 딴 다음에 빵집에 취직을 하거나 빵집을 내가 창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일자리하고 접점이 생겼는데 지금은 이제 본인이 계속 좋아하는 걸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네. 올리고 좋아요 요청을 받고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전문성이나 어떤 이 사람의 독특한 시각이 인정받으면 강의 요청도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네트워크가 생기면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의 성격도 되게 달라져요. 네. 옛날에는 뭐 빵 만들어서 DP를 하고 그게 팔리면 돈을 받지만 지금은 키친형 빵집들이 생겨요. 같이 와서 만든다든지 초콜릿을 같이 굽는다든지 약간 공방과 이제 소매점이 겹치는 이런 데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쿠킹 클래스처럼. 그렇죠. 예, 그런 클래스라는 네. 이름을 다는 형태 네. 같은 거. 그러면 당연히 쿠킹 클래스면 옛날에는 내가 어떤 완제품을 포장돼 있는 걸 얼마 천 원, 그렇죠. 이천 원에 주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었지만 쿠킹 클래스면 아, 이 사람이 가르칠 만한 건지 아니면 배우고 싶다든지 이런 뭐 다양한 관계들이 형성이 되니까 이제 포인트가 좀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취미와 일자리의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네. 반대로 얘기하면 본인의 관심 분야를 가지고 돈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죠. 예. 네. 우리나라 뭐 초창기 모델로 보자면 블로거, 파워 블로거들이 이런 게 아닐까 한 예로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창업이 참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좋은 예를 들으셨는데 파워 블로거들의 상당수가 여성이었어요. 네. 여성. 아. 네, 네, 여성들이 글 많았죠. 쓰고 하다 보니까. 네, 글을 쓰니까 뭐 여성들이 좋아하는 맛집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인테리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그렇죠. 예, 인테리어들 카페도 많이 네. 생겼고 그다음에 맘 카페, 예, 맘 카페들이 생기면서 임신, 육아 뭐 관련된 뭐 장터 정보들이 계속 완전 네. 독특한 시장이고 그걸 맞아요. 중개하는 또 여성들이 네.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남성들이 훨씬 적죠. 그거를 하는 게 그 시장에서만큼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워킹 되는 게. 네, 제네럴 모터스의 메리바라, IBM의 버지니아 로메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성 CEO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눈에 띄는 여성 유명 기업인이 많진 않은데요. 훌륭한 여성 창업가가 많이 탄생을 할 수 있는 토양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정책이 뒷받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남성도 마찬가지고요. 사단법인 한국창업교육협의회 이기현 사무국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의 채권왕이라고 불리는 사업가이자 아이디어랩의 창업자 빌 그로스는 기업 분석을 통해 창업의 다섯 가지 성공 요소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성공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타이밍, 두 번째는 팀과 수행 능력, 그리고 세 번째는 실체가 있는 아이디어, 네 번째가 비즈니스 모델,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자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요소 모두 빠짐없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 중 팀과 수행 능력, 즉 팀 빌딩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창업 팀 빌딩과 조직 관리 전문가이신 버크만 연구소 박숙정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버크만 연구소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버크만 연구소는 버크만이라는 진단 도구의 결과를 가지고 팀 소통과 또 조직 내 리더의 행동 특성 등을 볼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버크만 진단은 개인의 특성을 보여주는 진단 도구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팀 빌딩과 조직 활성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주 대상자가 기업인들이 되겠네요? 네, 기업도 되고요. 네. 또 소단위의 이런 팀이 이루어진 곳이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업무 성과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빌 그로스의 조사 결과 아이디어보다 중요도가 높은 게 팀 빌딩이다라고 했는데 이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아, 네. 매우 동의합니다. 네. 아, 팀 빌딩이 실제적으로 몇 해 전에 구글에서 설문조사를 좀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팀 성과가 좋았던 팀의 그 결과의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연구였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조합을 한 170가지 정도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뭐 학력이 높은 사람, 그 다음에 팀 내 성과를 잘 냈던 사람끼리도 한번 묶어보고 네. 뭐 남녀도 묶어보고 연령도 묶어보고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으나 팀의 성과를 내는 결과에 그 연구에서는 결과를 못 얻었고요. 그럼 도대체 팀 성과가 잘 나오는 팀은 어떤 팀인가를 이렇게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네. 팀의 그런 소통이 잘 되고 팀 간의 그런 어떤 조직 활성화가 원만히 되는 팀이 효과적으로 이제 성과를 잘 내더라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팀 빌딩이라 함은 조직에 속해 있는 개인들이 그들의 각각의 능력들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서로 보완되어서 지지해주고 이런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요즘 또 팀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팀십이 리더십 과 팔로우십이 함께 융합이 되어서 조직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서 이 팀십이 대두되고 있는 것처럼 팀빌딩은 그런 차원의 일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다양한 조합을 만들었는데도 네. 뭐 성취를 잘 내는 사람들만 모아도 최고의 조합은 아니었다라는 에이. 결과가 에이. 있었던 거죠. 뭐 신기하네요. 그러면 팀빌딩이 일단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는 감이 옵니다. 그럼 네. 어떤 팀을 좋은 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조직이 일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철저하게 개인 독립된 개인들이 한 조직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들의 가지고 있는 능력은 엄청난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은 그들 개개인의 능력이 조합이 될 수 있도록 개인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러한 것들이 조직의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은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는 성과를 창출해서 함께 조직의 이익을 만들면서 쉐어하고 그리고 개인에게 어떤 유능감이나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될 때 네. 최고의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개인 구성원들이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책임과 역할에 임하는 그 순간이 굉장히 즐거워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서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상사나 내 부하 직원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환경. 그래서 모든 것들이 보면 이런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하려면 우리들의 조직 구성원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그 일을 현재 하고 있고 어떤 지지를 해주면 동기부여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해하는 게 팀 활성화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의견을 낼 때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의 기준에 자기의 능력대로 어떤 의견을 냈을 때 상사의 기준에서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을 들으면 뭐 말을 더 하고 싶다가도 네.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네. 되겠죠. 그러면 저 친구가 왜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을 리더의 입장에서는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환경 이런 조직이라면 개인의 그런 어떤 다양한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존중받고 그러면 또 자신감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더 열심히 몰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개인의 몰입도는 조직의 성과를 내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 개인이 몰입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의 환경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지받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존중받고 인정받을 때 최고로 몰입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리더들은 각자의 성공 경험을 가지고 조직을 리딩해 나가고 팀을 끌고 나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 개개인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나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좀 정확하게 아는 것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좋은 팀을 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좀 생겨나거든요. 사실 뭐 좋은 리더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슈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리더만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구성원도 그에 맞춰서 잘 맞는 사람들끼리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하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버크만 연구소가 주로 지향하는 게 개인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그런 것들을 조직의 어떤 역할에서 한번 대입을 해보는 것으로 저희는 이제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은 리더의 행동 특성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 네. 그래서 그 리더의 특성이 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은 개인의 방식대로 능력대로 풀어나가지만 내가 하는 방식이 그들과 일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일까를 대입해 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리더에게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저희 버크만에서는 좀 많은 키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기반으로 좀 합니다. 예를 들어 리더가 굉장히 지시적인 리더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성원은 지시적인 것보다는 나의 감정 존중을 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 네, 네. 그냥 리더는 자기 특성대로 이거 해라고 이야기를 그냥 자기식대로 했지만 그 명령을 받은 부하 직원은 돌아서서 개인의 감정이 다쳐서 위축이 되어서 일을 하면서 계속 그 리더의 말이 생각난다거나 이런 이제 오해들이 좀 많이 생겨서 업무 몰입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많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리더가 우리 구성원에게는 동기부여를 시킬 때 그 사람의 접점에서는 아, 내 행동 특성이 굉장히 직설적인 특성 부분 때문에 저 친구에게는 어떤 불편함을 줄 수 있겠구나 이게 인식이 된다라면 그 친구에게 업무를 지시할 때 개인에 대한 존중의 포인트를 짚어줄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이제 개인은 편안한 상태에서 자기 상태대로 편안하게 업무에 몰입할 수 있다. 이런 콘텐츠의 핵심이 버크만에는 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인간은 누구나가 다 자기식대로 최선을 다해서 행동을 하고 있고요. 그 행동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까를 대부분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을 이런 도구를 통해서 다름을 좀 이해를 하고 내 행동이 어떻게 누구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게 접점을 링크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팔로들도 상사에게 보고를 할 때 자기 특성대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하면 네. 어떤 상사는 편안한데 어떤 상사는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네, 네. 그 이유를 보면 본인은 굉장히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고 애둘러서 이야기를 막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 상사는 그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핵심을 빨리 듣고 싶어하는 경우에 행동 특성이 또 에러가 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되기 때문에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관계 대응 전략이 팀 빌딩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이제 버크만 진단의 결과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사람의 성향에 대한 차이에 따라서 네. 또 팀 안에 네. 구성원 안에 네. 어떤 사람이 리더고 어떤 사람이 그 따르는 팔로우인가에 따라서 네. 또 나타나는 성과도 완전 다를 것 같아요. 예. 아까 그 뭐 지시하는 리더라고 네. 하셨는데 예. 반대로 구성원 중에 네. 그렇게 누가 지시해 주는 걸 따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네. 그 팀은 뭐 또 잘 굴러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네, 사실 제가 이 사회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알게 네. 된 건데 뭔가 이렇게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괜히 왜 아, 이 사람은 나랑 되게 합이 잘 맞고 저 사람은 나한테 뭘 해코지를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자꾸 틀어지고 네. 합이 안 맞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이런 걸 좀 이론화하고 정리를 해서 시각한 프로그램이 버크만 프로그램인 건가요, 그럼? 아, 네, 맞습니다. 예.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사람과의 코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 코드라 하면 결국 내 마음이 편안한 상태의 사람은 나에게 코드가 잘 맞는 사람으로 그냥 자기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좀 정의를 하는 것 같고요. 네. 나하고 좀 내 감정이나 내 내면을 좀 불편하게 했던 사람은 왠지 싫은 사람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 경향이 네.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누구도 누구에게 나쁘게 영향을 주려고 행동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냥 자기식대로 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이런 특성들이 그 사람의 내면 의 어떤 원하는 발행과 일치되지 않을 때 그런 에러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 대한 다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예, 사람을 이해하는 툴이 좀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조종할 수가 지금 많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왕 어쨌든 인간이 이제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 네. 사회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관계 속에는 각각의 개인이 존중받고 싶어하는 각각의 내면을 가지고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지지해 주면 좋을까 이런 관점을 이해하는 건 리더도 팔로워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만났던 많은 내 팀의 성과가 좋았던 팀의 리더분들을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면 네. 하나의 공통점이 좀 보여졌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업무에 대해서 뭐 능력은 조직에서 일을 하다 보면 모두가 익히지만 사람에 대한 다름을 정확하게 알고 그들에게 동기부여 시켜주는 방식을 나름대로 터득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좀 공통점으로 보여지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소단위의 일을 하더라도 하기 전에 우리의 특성이 이런 어떤 다름 때문에 이 일이 끝까지 마무리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 팀빌딩은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분들은 원래 가지고 있던 장점 중에 하나였겠고 이 버크만 네.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그걸 몰랐던 분들은 이런 장점을 좀 배울 수 있고 네. 훈련할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건 결국은 자기 인식이 정확하게 될 때 네. 느껴야 변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좋은 것들을 알려줘도 그런가 보다라고 지나갈 수 있지만 내가 이래서 이럴 수 있겠구나 이게 인식이 되면 자기 스스로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다는 건 개인의 삶에서도 관계에서 좀 유연성을 가져가는 데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요. 저도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혹시 저뿐만 아니라 네. 지금 이 팟캐스트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집에서 뭐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테스트가 있을까요? 그게 아쉽게도요. 이 버크만 도구가 한 70년 정도 되어서 전 세계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얘는 이제 그 온라인으로만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게 좀 단점이라 이게 좀 아쉽게도 그렇지만 이제 문항이 굉장히 많나요? 문항이 한 298문항 정도 되고요. 근데 책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나와 있는데요. 네. 그런 책들이 이제 보시면서 버크만 뭐 프로젝트나 버크만 트루 칼라라는 책을 보면 칼라별로 이제 버크만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칼라별로 이야기하고 특성을 보여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내가 어떤 특성이겠구나를 대충 이렇게 감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것들. 네. 방법이 있겠네요. 예. 저도 그 서점에서 버크만 프로젝트라는 책을 보니까 네. 제일 마지막 면에 네. 그 온라인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면 무료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라고 네. 나와 있더라고요. 네. 버크만 프로그램을 이 팀 빌딩뿐 아니라 정말 다방면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뭐 활용된 다양한 사례 좀 들어주세요. 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네. 네. 그 이후에 팀장이 되면 이제 리더가 되면 팀을 끌어가야 될 때 일 중심적인 게 아니라 이제 사람 중심으로 조직화해서 성과를 내는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관점을 바꾸는 교육에서 이제 활용을 좀 저희가 많이 했었고 네. 그러려면 이제 리더인 내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이걸 인지시켜주는 이런 교육에서도 활용이 됐고요. 또 했더니 이제 팀장님들이 우리 구성원들은 어떤가 같은 네. 그런 다른 우리의 특성을 이해해서 이렇게 해보자라고 해서 조직 활성화 프로그램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SK나 현대, 삼성, 공기업 이런 곳에서 많이 조직 활성화 프로그램을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만큼 검증이 됐군요. 네, 보잉사도 이 도구를 바로 같은 경우에도 입사하면 무조건 버크만을 해서 네. 이 사람에게 어떻게 분류를 시켜주면 좋을까 이런 도구를 활용을 해서 이 도구가 그냥 전체적으로 입사하면 쓰는 도구 이렇게 해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 28개국어로 이제 번역이 돼서 현재 해외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네. 그 버크만 연구소 박숙정 대표님 커리어 관리나 또 컨설팅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요즘에 평생 직장이란 개념은 이제 거의 쓰지 않게 됐잖아요. 오스트레일리아 한 연구에서는요. 15년 후에 사회 초년생들은 은퇴하기 전까지 한 사람당 평균 30개에서 40개의 직업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다고도 하는데요. 저는 이 말이 자기 자신에 대한 경력 관리가 곧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주는 지표로 활용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경력 관리의 중요성 한번 강조를 해주시죠. 네. 커리어 관리는 요즘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제 인간이 어쨌든 태어나서 한 20대 후반부터 눈 감을 때까지는 네. 일이라는 걸 하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욕구들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연령대마다 일을 하는 의미는 좀 다르겠죠. 네. 20대 후반에서 한 50대 중반까지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 가족을 케어해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생계, 가족 부양 이런 것들이 네. 일의 의미라면 퇴직한 이후의 일은 개인의 활동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커리어는 장기적 관점에서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과거에 우리 이제 50대 정도에 있는 혼이 뭐 베이비부머 세대에 계신 분들이 일의 의미는 정말 생계와 직접적인 영향이 되게 컸어요. 네. 그래서 일 이꼬르 내 인생 뭐 이런 세대의 네, 분들이셨고 네. 그래서 그분들이 퇴직한 이후에 세컨 커리어를 만드는 건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때는 왜냐, 평생 직장이었고요. 예, 예. 그때는 평생 직장이었고 그 정도만 해서 뭐 퇴직금 받고 이러면 사는데 별 문제가 네, 없었지만 은퇴 후가 이미 예, 다 마련돼. 예. 그런데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 퇴직해보니 또 뭔가를 하고 싶, 왜냐면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에도 또 이게 브레이크를 딱 밟히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가 굉장히 개인에게 큰 이런 어떤 이제 상황에 좀 접하게 된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은 이제 평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일에 대한 정의의 패러다임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한 30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어졌으니까 네. 본인이 어떤 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일이라는 걸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만들어가는 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대의 커리어는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고 잘해낼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네. 이게 평생 직업과 연관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접점에 있다. 그래서 개인의 적성이나 내 특성이나 좋아하는 게 무엇이 있는가를 잘 파악을 해서 직업 선택을 이제 하는 것들을 좀 권해드리고요. 그런 개인들이 어쨌든 예전에는 뭐 대기업을 입사하고 안정된 공기업을 가면 좋을 거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게 영원한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 50대의 이제 기성세대들은 이미 알고 있지만 자기가 체험한 게 다라고 하니까 또 20대에 그걸 막 강요하는 또 부모님들이 계신데 네. 어떻게 보면 그냥 개인의 어떤 특성이 잘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좀 키워주는 게 어쩌면 장기적으로 커리어에 중요할 것 같고 30대, 40대의 분들은 조직을 떠난 이후에 어떤 자기의 커리어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하죠. 그 조직에서는 어쨌든 거기에 맞는 보상을 주기 때문에 저는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조직에서 최고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일을 하지만 개인의 커리어 관리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드립니다. 그 일은 조직에서 하고 있는 이 일이 전문성과 자기의 전문성과 연장되는 일이면 그런 것들을 더 키워나가면서 자기가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커리어 전략을 세우라고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요. 네. 그렇지 않고 뭐 직업이 딱 이 직무가 나한테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난 이런 거 한번 도전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야가 있다라면 네. 이런 이제 도구의 결과값과 한번 매핑을 해보고 그런 영역과 관련된 자격증을 딴다거나 전문인 걸 약간 세컨 커리어로 한번 주말에 만들어보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근데 네, 중요한 네. 게 좋아하는 분야에 목표가 생기면요. 굉장히 네. 몰입을 해서 그걸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탐색을 제대로 한번 정도는 30대에도 해볼 필요가 있고 40대에도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신정부도 이제 제3의 커리어가 필요하다. 그게 이제 사회 공헌 활동, 이게 봉사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30년 가까이 해왔던 그런 커리어들을 사회에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갖고 내가 어떤 영역에 그런 참여 활동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좀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이상의 분들은 일을 스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의미 있는 자기의 그런 어떤 유능감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이 되게끔 어떤 관점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연령대별로 세대별로 일에 대한 관점을 좀 다르게 가지고 자기의 커리어를 맞춤형으로 좀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세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공감되는 말씀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예전에 학창시절에 우리 적성검사 같은 네. 거 하면 네. 꼭 하나만 나오 1순위만 나오는 게 아니고 네.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네. 그런 네. 거 보면 네. 같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도 그게 어느 분야로 좀 발전되냐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직업군이 꽤 다양한 것 네. 같아요. 그런데 네. 늘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안정적인 거, 네. 기업에 가라. 네. 그래서 이런 걸 주입받다 보니까 그 외적인 것들을 자꾸만 배제를 했던 것 같은데 제 친구 중에서도 이렇게 방송 작가 일을 하는데 우연히 취미로 주짓수를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미로 시작했는데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오더니 지금은 주짓수 관장으로 제2의 커리어도 네. 그렇게 쌓는 네.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취미 활동을 새로운 커리어로 이렇게 발전시켜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아하는 걸 하면 아무래도 몰입도가 높아지고 신나고 잘, 몰입도가 높아지면 또 잘해낼 가능성도 네. 있고 그럼 가장 럭키한 케이스이죠. 예. 커리어에 대한 관리니까요. 아무래도 신입 취업자들보다는 재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커리어 관리에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뭐 대표적인 재취업 시장에서 약자라고 한다면 경력 단절 여성 혹은 뭐 나이가 어중간한 명예퇴직자 등이 떠오르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취업을 준비해야 좀 안정적으로 취업에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실제적으로 이제 전 앞 정부에서는 이제 경단 여성들에 대한 지원을 여가부가 굉장히 많이 노력들을 해서 뭐 여성 발전센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정말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육성해서 사회로 진출시키려는 그런 노력들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직에서 원하는 건 현재의 경력직들을 많이 좀 원하다 보니 약간 미스매칭 되는 경우도 있고 자기의 전문성을 이제 제대로 과거의 경력을 연장해 나가지 못하는 그런 네. 케이스들도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단 여성 중에 자기가 해보고 싶은 재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준비를 해서 자격증을 따서 또 재취업에 입문했던 그런 케이스들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을 좀 활용을 하면서 시작을 하시는데 경단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해보고 싶은 일에 약간 전문성 있는 그런 분야의 일을 탐색해서 준비를 한 2년 정도 틈을 두고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명퇴를 하셨던 분들이 한 2-3년 전만 해도 이제 명퇴금을 많이 받고 나오셔서 좀 안정적으로 준비를 하시려고 했지만 요즘은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나와서 이제 본인이 마음이 급하니까 급하게 창업을 해서 또 실패하는 케이스도 대표적으로 많고 대표적으로 치킨집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대한민국의 치킨집이 전 세계에 KFC 매장보다 많다는 이야기를 누군가 얘기를 하던데요. 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그런 지원을 좀 받으면서 뭐 정부가 열어놓은 노사발전재단의 그런 희망센터나 이런 데를 가서 체계적인 커리어 컨설팅을 받고 재취업에 이제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시니어분들은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50플러스 재단이 이제 각 구에 막 열려 있어요. 그래서 네, 그 50플러스 재단이 네네네. 그래서 퇴직한 이후에 그들끼리 이제 함께하면서 많은 정보를 그 센터에서 주고 있고 모여서 함께 뭐 협동조합을 조정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커뮤니티에 열심히 참여하시다 보면 또 많은 정보를 얻고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 네. 또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업들 내지는 기관들의 내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 지역을 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좀 찾아가 보시는 거. 그래서 가만히 혼자서 막 인터넷으로 뭐 잡소칭을 해서 지원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기관들을 좀 찾아가셔서 전문가들과 상담도 해보면서 적극적으로 임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에 대한 커리어에 대한 재인식을 반드시 한번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50대에는 어떻게 하고 60대에는 어떤 활동을 해서 나는 몇 세까지는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계획들이 사실은 필요한 때 조직에 있을 때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유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창업 관련 정보는 저희 채널 제이홉 일자리 편에서 네, 많이 맞습니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팟캐스트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대표님께서 정말 폭넓게 일자리 창구로서 역할 많이 하고 계신데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전체적으로 이제 커리어와 관련된 부분은 좀 개인적인 영역이지만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자기에 대한 커리어 플랜을 꼭 한번 수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게 이제 고용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뭐 개인적으로 진단도 해보실 수 있고 그런 기관들을 좀 활용을 희망센터 같은 기관을 활용해서 그런 걸 탐색도 한번 해보시고 또 커리어 전문가들부터 이제 본인에 대한 커리어 계획도 한번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창업이 필요하면 또 이런 창업 전문의 컨설팅을 반드시 받아서, 사실은 혼자 정보 제일 많은 에러가 나는 게 실제로 뭐 어디에 프랜차이즈 공개하는 데 가서 들어오고 나서 바로 계약서 쓰고 오셔서 낭패를 보시는 분도 많이 배웠거든요. 그런 사태가 되지 않도록 또 제대로 된 창업에 대한 컨설팅도 또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개인은 어쨌든 그런 개인의 커리어를 만들면서 조직이라는 관점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조직에서 함께 성과를 만들 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팀워크, 팀빌딩을 이루어내는데 나는 어떤 영향을 가지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떤 나만의 그런 커리어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구나. 자기에 대한 정체성 정립과 사회 정체성에 대한 구분을 하셔서 본인의 장기적인 커리어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버크만 연구소의 박숙정 대표님과 함께 팀빌딩 그리고 커리어 관리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채널 JOB 일자리 위원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